HUBS 뉴 슈퍼 닌텐도 월드. 안녕하세요 플레이어들, 이곳 뉴 슈퍼 닌텐도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원더풀한 여정을 도와드릴 마리오예요. 아, 뻥치지 말라고요? 마리오는 목소리가 안 이렇다고요? 들켜버렸네요. 저는 사실 여러분과 똑같은 플레이어랍니다. 이 스테이지가 너무 어려워서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심심해서 장난 좀 쳐봤습니다. 닌텐도의 추억을 함께 나누라니 말이 되는 미션이냐고요. 제가 몇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추억을 나눌 사람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아니 그 갈색 버섯 한 마리도 지나가질 않았다고요. 잠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그야 닌텐도랑 관련된 추억 하나쯤은 있겠죠. 우리 한번 게임 얘기해보지 않을래요? 그래야 여러분도 빨리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무슨 게임으로 시작할까요? 아! 혹시 이거 아시나요? 낚시하고, 과일 팔고, 왜... 유아의 숲의 아이.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엔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엔 반짝이는 뿔이 돋아나는 그런 꽃, 이상한 꽃. 들어봐 고운 새들의 저 노랫소리, 느껴봐 맨발에 닿는 풀의 싱그럼. 지금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숲.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나요? 낚시하고, 과일 팔고, 이상한 너구리한테 빚지는 게임. 바로 동물의 숲입니다. 동물의 숲은 2001년 4월 14일 닌텐도 64 전용 게임으로 처음 출시됩니다.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꽤나 장수하는 게임이랍니다. 닌텐도 64는 1996년 발매된 거치형 게임기인데요. 거치형 게임기라... 여러분!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같은 콘솔은 친숙하신가요? 바로 이런 콘솔 게임과 같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해서 게임을 하는 걸 거치형 게임기라고 부른답니다. 최초의 동물의 숲은 일본에서만 출시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죠. 이 게임 엔딩이 없거든요. 대체 엔딩이 없는 게임을 누가 하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예상외로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까지 수출됐고 그때부터 닌텐도의 새로운 효자 게임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답니다. 저 같은 닌텐도 팬도 있는 반면에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숲은 어딘가에서 들어봤다. 그 나비보베따우 하는 흰색 강아지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낙엽이 B2B의 나나나. 계절을 다시 만나면 어디든 나뭇뚝 떠나고 싶어. 기차도 버스도 좋아. 여권도 어쩌면 필요할지 몰라. 한 번쯤은 나를 위해 동물의 숲에 대한 제 첫 기억을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워낙 어릴 때라 진짜 기억인지 가짜 기억인지 애매하긴 한데요. 그 없는 기억을 만들기 진짜 쉽다는 점 아시죠? 분명 엄마가 닌텐도 게임기를 거기 숨겨두는 걸 봤는데 아니었다거나. 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기억으로 돌아가서 한 4살인가 5살인가 이쯤에 TV에서 동물의 숲 광고를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 게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빠 다 들으라고요. 그런 뒤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빠가 줄 게 있다면서 눈을 감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보드라운 털뭉치 같은 걸 쥐어줬어요. 강아지? 라고 들뜬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그건 페이크였고 진짜 선물은 놀러와요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건 닌텐도 DS를 기반으로 한 게임칩이었죠. 닌텐도 DS는 휴대용 게임기인데요. 거치형 게임기랑은 다르게 디스플레이나 조작키가 일체형으로 붙어있어서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 DS는 연한 분홍색이었어요. 지금은 상판이 뜯어져서 서랍 안에 고이 있지만요. 저는 한 11살 때까지 놀러와요 동물의 숲, 줄여서 놀동숲을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자기 전에 침대에서도 몰래 하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마치 폴더폰을 덮듯이 탁 하고 베개에 숨겼던 그런 추억이 있답니다. 한들의 작은 상자. 아주 작은 상자 속에 난 살고 있어. 조금 움직여도 벽에 닿는 듯해. 웬일인지 답답하지는 않아. 작은 상자 속에 사는 나는 상상을 해. 깨끗한 바람 날 감싸는 넓은 들판 위 내가 서 있는 거라고. 세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봐.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주위를 둘러보면 바바바 바바바 내 마음 같은 세상이야. 어려울 건 없어. 세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봐.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 주위를 둘러보면 바바바 바바바 세상이야. 어려울 건 없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내 마음이 지쳐서 놓쳐버린 건 아닐까. 바바바 바바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흘러 2020년이 됐습니다. 사실 중간에 작품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제 동물의 숲 전성기가 그 작품들하고 연류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끝이 나지 않을 것이므로 바로 최신작으로 건너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 코로나가 강타했던 2020년. 대부분의 자영업자들과 스포츠 산업, 패션과 뷰티 산업까지 눈물을 머금었지만 급성장한 산업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게임이었죠. 그 중에서도 닌텐도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단언컨대 코로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닌텐도 스위치 전용 게임으로 발매된 모동숲은 2020년 3월 20일 발매됐는데요. 역대 비디오 게임 판매량 13위, 닌텐도 게임 중에서는 7위를 차지할 정도로 팔려나갔습니다. 아, 근데 모동숲을 차지하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접니다. 왜냐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가요? 새벽에 부모님 몰래 젤다의 전설을 하다가 들켰거든요. 아빠는 스위치 게임기를 고이 뺏어뒀다가 코로나 붐이 온 뒤에 중고로 정가에 팔아버렸어요. 진짜 산 지 3년 됐나 그랬는데 정가로 팔다니. 너무 잘 팔아서 뭐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십몇 년 동안 몰래 게임했던 죗값이 이렇게 치러지는 거죠. 아빠가 게임의 입덕부터 탈덕까지 다 시켜줬어요. 아무튼 그렇게 누구보다 오래 동물의 숲을 해봤지만 누구보다 동물의 숲에 뒤처지는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모동숲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가 그렇게 나요. 나는 못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성인인데 왜 직접 돈 주고 사질 않냐고요? 저희 집엔 저만큼 게임을 좋아하는 예비 수험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내가 너무 산들의 게으른다. 부지런한 내가 되고 싶다. 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죽기야 하겠어. 내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어떻게 되겠어. 그냥 먼지가 되어 내 방을 생각 없이 떠다니고 싶어. 밖에 사람들은 모두 다 바쁘게 움직이는데